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공개 서한,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실천적 조치들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한다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